당신의 최향 깊숙한 곳까지 영업하는 영화 추천 팟캐스트 도전 영어방 10화 기념 특별편 미남미녀 영화 탑5 미남편 시작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소련이에요. 안녕하세요. 수료요정 a.k.a. 미역도루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핀입니다. 오늘도 캘록은 없네요. He's gone. Out of Korea. 미안합니다. 자, 저녁은 너무 많이 먹었더니. 뭐 드셨나요? 저는 오늘도 코코이치방에서. 오, 빨리 오셔서 코코이치방에서. 하이하이. 하이, 하이라이스? 하이라이스 먹었습니다. 오! 새우튀김 얹어서? 아니요, 오늘은 술안. 맛있었겠다. 수고이. 새우튀김 낫더군요. 술안보단 역시 새우죠. 그럼. 다음번에는 새우튀김 드시겠네요. 다음번에는 치즈를 추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코코이치방 매니아. 하이하이. 서브웨이도 사랑해주세요. 예. Yeah. 예. Yeah. 너무 비싸. It is. 뭐가? 서브웨이. 카레가? 응, 카레가. 아, 카레가? 비싸. 그렇죠. 영어방이 드디어 10화가 되었습니다. 오, 벌써? Already? Already? 와우! 근데 차스 올라간 거는 10화 넘었죠, 지금. 우리가 1부, 2부 나눠서. 네네네. 아, 그렇구나. 이번에 올라가면은 20개가 넘어갈 거예요, 아마. 20개요? 한 화, 아닌가? 아니지. 아, 맞다. 중간에. 우리가 중간에 1부, 나눠졌... 2부 나눴었구나. 우리. 죄송. 피피님이 좀. 피디님. 오늘 치매가 조금 시작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이제 바쁜 거 다 지나가서 저 괜찮아요. 아,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행이다. 너무 부럽다. 네, 지난번보다 훨씬 사람이 안정감 있어 보이고 관대 보이고 사람다워 여유가 있어. 제너러스하고. 제너러스하고. 아우, 지난번에 녹음할 때 무서웠잖아요. 너무 무서웠어. 무서웠죠. 너무 압도됐어. 맞아. 파워 오버 웨이밍이. 켈로그님 없이 10화를 맞이하게 되어서 아쉽네요. 그래서 진짜 아쉽나요? 켈로그님이 아이디어 낸 걸로 특별편 하잖아요. 미남미녀 탑5 정말 리스트를 만들면서 행복했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걸 딱 고르기가 힘이 들더군요. 켈로그님도 참 그래도 탑5 리스트는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우리 돌아가면서 5위를 얘기, 뭐 이렇게 순위를 얘기하듯이 이렇게 할 건가요? 지난번처럼? 네네. 네. 예전에 그 뭐지? 2015년 영화 했을 때처럼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켈로그님 순위도 그때그때 끼워주기로 하죠. 켈로그님 근데 순위가 없잖아요. 아. 켈로그님은 무슨...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적어준 순서대로.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영화 본 거 있으세요? 이거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저 하나 봤어요, 하나. 저도 한 편 봤어요. 너무 바빠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런. 피피님 저랑 같은 영화 보셨죠? 네, 곡성 봤습니다. 저도 곡성 봤습니다. 어땠나요? 무서웠어요. 아, 진짜 무서웠어요? 화제의 영화죠. 네, 무서워서 옆에 있는 삐 지희랑 같이 봤거든요. 좀 제대로 삐 하시지. 네, 삐 지희랑 같이 보는데 삐 지희의 팔뚝을 제가 너무 세게 잡아서 삐 지희 팔뚝에 멍이 들지는 않았나 염려가 되네요. 보통 이름에 삐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삐히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피피님은 안 무서우셨어요? 네, 저는 무섭진 않았고 조금 좀 웃긴 장면도 좀 있었어요. 웃긴 장면 어떤 장면이요? 그거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맞다. 네, 시체 나오는 장면 같은 것들이라든가. 시체 나오는 게 웃긴 거 있었어요? 그냥 웃긴 대사도 좀 많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것도 몇 개 조금 있었고. 그 별로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나만 졸라 무서웠어. 재미는 여튼, 있으셨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좋은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만든 영화라고는 생각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저도 재미가 잘 만들었는데 너무 과시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다 보고 나니까 어, 뭐지? 이런 되게 깨운한 느낌이 아니라 나 이렇게 영화 잘 만들어 너네 다 속았지? 이런 느낌이어서 킹 속았지? 속았지? 네, 기분이 조금 나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뭐 잘 만들고 서스펜스 있고 재미있는 영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만들었어요. 긴장감도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게 막 디스트랙트 되지 않고 관심도. 그 스포일러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네, 그 스포일러 때문에 할 말이 없죠. 네. 연기는 어땠나요? 저는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저희 방송의 애청자이신 B0B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누군지 알겠어요? 네네, 네. 물론 알죠. 네. 그분이 하셨던 그분이 애청자였어요? 애청자입니다. 그분 매번 듣습니다. 아~ 안녕 B0B 댓글 좀 달아주시죠, 유공호씨. 어차피 온라인 닉네임이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여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되게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생각이랑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든 영화라고는 그분은 말씀 안 하셨지만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뛰어난 배우들인데 그 배우들이 100을 할 수 있는 배우들이면은 10 정도만 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동의를 했어요. 저는 황정민 배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곽도원은 좀 인상적이었어요. 연기는. 물론 그 중간에 성격이 변하는 과정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 그 연기 자체는 되게 그동안 그게 주연으로 나온 영화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첫 주연인데 그래서 저 사람이 저분이 저 사람이 저분이 저렇게 저 네, 배우가 저 배우가 주연으로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좀 성공적인 연기였다고 생각을 네, 연기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배우의 포텐셜을 굉장히 크게 봤었거든요. 100% 이런 정도는 아니다. 연기는 다 나온 사람들 다 연기 자체는 잘했어요. 네, 맞아요. 뭐 황정민이나 천우희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포션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 비율 나오는 비중? 분량 비중, 비중 자체가 좀 요즘 연애하셔서 영어로 영어를 더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영어가 아무튼 좀 아쉬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짧으니까 더 이걸 살리지 못했던 감이 있었던 것 같고 곽도원 배우는 제가 그 배우를 굉장히 좋게 봐서 그런지 자기의 한 80%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연기인데 200까지도 할 수 있는 배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역 연기도 되게 좋았어요. 저 아역이 차라리 제일 영화 연기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걱정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진짜로 되게 타격이 있을 것 같이. 네. 그 예고편에서 보면 알아눕는 그 아이 말씀인가요? 네네. 거기 아이가 한 명밖에 안 나오니까.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아이오아이의 전소미 양보다 두 살인가? 막 세 살밖에 안 어리다고 하던데요. 네? 하던데요. 정말요? 오 마이 갓. 정말요? 네. 완전 충격적인데? 충격적이죠. 아, 그래서 그렇게 어린 아이는 아니구나. 그 왜 전소미 양이 근데 어려요? 15살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여튼, 아무튼간에 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최유정을 좋아합니다. 저도 최유정을 좋아합니다. 우리 셋 다 최유정 좋아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좋아했어요. 인정. 아, 인정. 네. 인정. 저한테 영업했어요. 저도요. 영업당함. 무슨 간증도 아니고. 유정아, 힘내. 네. 네. 네. 아, 전소미 양 2001년생이잖아요. 네. 그 아역 배우 2002년생이에요. 네? 네? 만 나이로 두 살 어리고 그냥 나이로 한 살 어려요. 세상에. 세상에. 아, 발육이 정말 네. 각자의 발육 속도가 있네요. 오늘도 참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아이오아이 얘기하나 싶네요. 좋아하는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쵸? 네. 그럼 곡성 말고 우리 할 얘기 없으니까 얼른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이렇게 앞부분이 짧았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본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송 소개 안내사항을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나부터구나. 죄송. 도전 영어방은 좋아하는 영화를 본격적으로 영업하는 영화 추천 팟캐스트입니다. 출연자들에게는 돌아가며 한 편의 영화를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영업이 끝난 뒤에는 그 영업을 영업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투표합니다. 과반이 넘는 출연자들에게 영업을 성공했을 경우 명예를 득합니다. 영화와 오프닝과 클로징에 사용되는 음악은 강거절님이 제공하고 있으며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전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방 10화 기념 특별편 미남미녀 영화 탑5 중 미남편을 듣고 계십니다. 미남편! 미남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미남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름다운 건 다 좋죠. 네. 아름다운 건 좋습니다. 미남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전 그냥 진짜 개인 취향. 저도 개인 취향. 우리가 그냥... 뭐 취향 영업하는 팟캐스트니까. 네. 우리 그러면 오늘 1위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오, 괜찮다. 괜찮다. 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아, 제가 1위를 2분을 했군요. 바꿔야 되나? 1위를 바꿔야 되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의 취향을 팔아넘긴다. 빠르게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5위. 5위는 뭐 가볍게 가죠. 가볍게 합시다. 저는 5위부터 헤비한데요. 저도 좀 헤비합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할게요. 저 그래. 5위가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럼 2위 누구?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알겠습니다. 제 5위. 5위는 빠밤.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입니다. 인정각. 저 근데 그 영화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안 봐서 조금 멋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그 강동원 배우가 외모로 엄청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뭐 그렇죠. 어떤 연기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근데 그렇게까지 막 공감을 했던 적이 없었어요.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그 늑대의 유혹?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영화도 뭐 제대로 본 게 아니고 뭐 OCN으로 짧게 봤었고 그거는 사실 좀 공감하기 힘든 감성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되게 확 뜨지 않았나요? 강동원 그걸로 떴었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좀 나왔던 영화들을 봤었는데 뭐 전우치나 뭐 의형제 그다음에 초능력자 모릅니다. 저는 군도에서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아 군도에서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요. 약간 그런 쓰는 무술을 할 때 그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그리고 그 긴 머리 막 휘날리면서 그때 진짜 예뻤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데 제가 그 영화를 안 봤거든요. 이 영화를 보는데 정말 뭐 소위 말하자면 교복 같은 걸 입은 거잖아요. 그쵸. 유니폼 패티시. 사제복을 입었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진짜 그때 이제 100% 이해. 이 배우는 진짜 비주얼이 끝장나는구나.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다행입니다. 뭐, 안 봤지만 알 것 같아요. 안 봐도 알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피피님처럼 검은 사제들에서 그 유니폼도 진짜 죽여줬지만 그 군도에서 그 무술할 때 약간 좀 중성적인 캐릭터로 나왔는데 그 강동원이 아주 그런 캐릭터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처 입은 것 같은 그 표정이 거기서 대사를 안 치나요? 거기서 악당이거든요. 악당인데 나도 모르게 악당을 응원하고 있어. 그게 혹시 그 영화랑 다른 건가? 다모는 드라마. 아니 그 영화가 이거 하지원이랑 같이 찍은 건데. 아 형사 듀얼리스트. 강동원 2시간짜리 뮤직비디오라는 이명세 감독의. 거기서도 예쁘죠. 그거 안 봤어요. 똑같이 그 칼 쓰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좀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주연인데 역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슬픈 눈역. 아 맞아. 그런 이름이었어. 내 선발이 지구관광계 일그러지고 있다. 근데 딱 이때쯤만 해도 강동원이 약간 사투리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대사 치는데 약간 사투리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말 입을 열면 좀 확 그 무드가 깨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영화인데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요. 형사 듀얼리스트요? 네. 처음에 보고서 진짜 약간 쇼크 받았거든요. 이런 영화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아 저런 사람도 사는 있구나.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어 그거 되게 충격 받았었는데 아 완전 까먹고 있었네요. 저도 강동원을 까먹고 있었어요. 미남 얘기하니까 되게 화기애애해지네. 아, 다음으로 너무 기분 좋아.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어 소련님의 저는... 5위는 빠밤. 빠밤. 쉐임의 마이크 패스빈더입니다. 아. 전라 연기가 아주 동의합니다. 전라 좋았어요. 저 전라 연기가 전라 좋았어요. 배우는 몸으로 연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정으로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격렬하게 연기를 해야 됩니다. 배우의 몸과 얼굴도 미장센이죠. 아 그럼요. 네. 마이클 패스빈더가 잘생겼. 아, 그 저는 이전에 마이클 패스빈더를 아마 헝거에서 봤던 것 같은데 헝거에서는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단식 투쟁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모가 돋보이진 않았는데 이 쉐임을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겼고 그 이부자잖아요. 이부자 그런 것도 멋있고 뭐 소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랄까 그 섹스 중독자의 이야기잖아요. 이 쉐임이 그랬는데 아 저런 사람이면은 뭐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뭐랄까 몽롱한 상태에서 열심히 성적인 그런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 되게 사람이 몸이랑 얼굴이랑 되게 완벽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되게 텅 빈 사람처럼 오, 나오니까 맞아. 그게 맞아. 되게 와 그 오빠 빈 곳을 내가 채워주고 싶은데 저는 그건 아니었는데 넣어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웃겨. 인정합니다. 네. 네, 저도 인정. 네, 그럼 다음은 피피님. 네, 제 5위는 빠밤 제리 맥과이어의 톰 크루즈입니다. 아, 톰 오빠. 네, 톰 오빠. 스미에비. 좋은, 되게 잘 모든 영화에서 다 잘생기게 나오지만, 그렇죠. 이 영화에서 되게 로맨틱하게 나오기 때문에, 로맨티스트. 네, 르네 젤리거랑 같이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인데 역시 두 분도 안 보신 것 같네요. 아, 반응을 맞아요. 보니까. 네. 이럴 수가. 저는 포스터는 많이 봤습니다. 그 흰옷 입고 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포스터도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그 포스터 보고 저기 저 아저씨는 누구지라고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아저씨 진짜 잘생겼었죠. 그쵸. 수리 애비는 로맨티스트여가지고 막 자기 부인 이야기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소파에서 방번 끼고 많은 짤을 생성한 네, 네. 그렇죠. 언제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되게 능력 있고 되게 잘 나가는 그런 남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뭐 한순간에 좀 뭔가 삐끗해서 무너졌는데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르네 젤리거랑 잘 만나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정말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풀샷은 안 잡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키가 네. 좀. 어쩔 수 없이. 키가 몇이죠? 72? 70? 극초반? 아, 이게 여기서 뭐 운동선수랑 그 스포츠맨이죠? 뭐 이런 걸로 나와가지고 운동선수들이랑 같이 있을 때라 같이 서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 무슨 상관이야 나랑 나란히 설 일도 없는데. 맞아. 영원히. 영원히. 탐 오빠 옆에 섰던 여자들 생각해보세요. 니콜 키크더만? 니콜 키크더만. 니콜 키크너만은 탐 오빠랑 헤어진 날 정말 행복해하는 파파라치 사진을 찍혔었죠. 난 이런 거 되게 잘 알고 있어. 그 막 힐 신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랬었던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인터뷰했던 네. 것 같아요. 뭐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이런 식 너무 외모 막 품평한다 우리 주제에. 아니 연예인이 TV에 나왔으면 품평 좀 할 수도 배우니까요. 있지. 그래봤자 우리가 아무리 까봤자 다 잘생겼는데. 우리 켈로그님 것도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켈로그님은 순위는 없다고 했는데 적어주신 순서대로 따지면은 5위는 해피투게더의 양조위랑 장국영입니다. 둘이나 그니까 이거 한 명 해야 되는데. 어 나 여러 명 한 거 많은데? 어 왜 그럽니까? 아니 그 한 영화에 미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미남 미녀가 줄 세워야죠. 그렇죠. 줄은 세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양조위랑 장국영 줄 한번 세워볼까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렇죠.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아, 둘 다 갑시다. 네. 그냥 둘 다 갑시다. 뭐 이견이 없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말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제 4위. 4위. 빠밤. 스타트랙 시리즈의 크리스 파인. 약간 좀 애매하죠. 잘생기긴 잘생겼어요. 잘생긴 멸치. 전 개인적으로 스팍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 스팍이 더 좋아요. 그쵸. 그 영화에서 매력 덩어리는 스팍이죠. 맞아. Peace and Prosperity. 뭔가 스팍의 저는 헤어스타일이 아주 그 벌카님의 그 귀, 귀랑 이렇게. 네, 귀랑 그리고 모의 포인트. 아니 소련님 완전 좋아하는 그 너드 완전 너드 캐릭터. 맞아 맞아. 매력 있긴 하죠. 그렇죠. 저는 크리스 파인 그 영화 보면서 눈동자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크리스 파인 눈동자가 되게 예쁜 색.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영롱한 파란색. 맞아 맞아. 저도 약간 그런 판타지가 있나 봐요. 그 서양인들의 파란 눈, 금발의 파란 눈 이러면은 좀 다르게 보이는 거. 그거 RPG 게임 많이 해서 그래요. 맞아 맞아. RPG 게임에 맨날 금발의 파란 눈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할 때 맨날 파란 눈으로 만듭니다. 저도 역캔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는 크지만 캐릭터도 매력 있는 것 같고 뭐 스팍을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건 또 극중에서 이름이 뭐죠? 캡틴. 캡틴 아메리카. 캡틴. 맞아. 제임스 커크인가? 커크가 그랬, 있기 맞나?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뭐의 포인트는 파란 눈. 넘어가도록 하죠. 소련이의 4위. 빠밤. 근데 저도 두 명인 거예요, 이거. 한 영화에 두 명. 마음의 방이. 뭔가요? 맞네. 영화 제목은 아이다호. 배우는 리버 피닉스와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아, 이건 인정. 이건 내가 인정? 이 영화 왜 생각 못했지? 그쵸. 아, 진짜. 소라님이 생각할 거니까. 내가 생각할 거니까. 근데 신기하게 한 편도 안 겹친다. 아, 진짜요? 그러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리버 피닉스 진짜 핵전달의 아이콘이었죠, 진짜. 그가 갑자기 서든리 패스 어웨이 하기 전에는. 키아누 리브스도 진짜 핵전자리죠. 여러 가지 피가 섞인 혼혈 왕자 느낌. 되게 비인간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진짜 이국적이에요.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맞아, 맞아, 맞아. 뭔가 인디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서양인인 거. 누가 약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빚어 놓은 것처럼 생겼음. 진짜. 커스터마이징. 얼굴도 진짜 길고. 심증가요? 뭔가 그 깔끔하게 생긴 얼굴. 그게 너무 그리고 이 아이다호도 뭔가 좀 되게 성장 영화 같은 그런 거였는데 맞아 맞아 이 두 배우의 되게 젊었을 때 찍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친 모습을 보면서 막 풋풋함 그 영화 어릴 때 봤었을 때 진짜 충격 받았었거든요. 특히 그 다 벗고서 정물처럼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야자 시간에 PMP로 보면서 PMP 화면이 너무 작았어. 미디어 플레이어? 네네. 좀 그랬죠. 리버 피닉스가 진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잘생김의 아이콘이 되기 전에는 그 금발류의 청정한 평정한 미소년과 미청년 사이. 맞아 맞아 맞아. 딱 그거다. 그렇죠. 진짜 잘생겼는데 안타깝게 됐죠. 그럼 이제 진심으로 아쉬워하시네요. 피피님의 4위 한번 갈까요? 아, 제 4위 좀 딸리는 것 같네요. 아, 여기 좀 딸리죠? 이조 4위? 피피님의 4위, 빠밤! 빠밤. 제 4위는 빌리 엘리엇의 제이미 베리입니다. 내가 이거 왜 까먹었지? 나 진짜 바보야. 저 사실 한람포 하려다가 한람포가 좀 별로 대중적이지도 않은 영화고 해가지고 사실 한람포의 제이미 베리 뭔가 더 큰 후에 맞아. 완전 어른이 되기 직전에 그런데 그 약간 불완전한 왜 이렇게 어린 걸 좋아해? 내가 늙어서 그래요. 아니 근데 거기서 다 거의 다 컸어요. 다 크고 나서 찌는 거의 다 큰 게 제일 위험한 거야. 다 크고 나서 거의 다 큰 역을 연기했어요. 그 아줌마랑 사랑하는 역을 한람포에서 위험한 했었죠. 사랑을 하는 그런 역이었는데 아무튼 전 제가 빌리 엘리엇만 봤네요. 네, 제가 꼽아온 영화는 빌리 엘리엇이니까. 아 거기서도 그 포텐을 엿볼 수 있죠. 그쵸. 아 저는 제이미 베일이 좀 더 대성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요. 진짜 연기도 그러니까,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키가 근데 좀 작아가지고 또 키가 작으려면 탐크루즈처럼 생겨야 뜨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이미 벨도 잘생겼는데. 제이미 벨이 잘생기긴 했는데 제 생각에 약간 소년 같은 느낌이 아직도 있어서 뭔가 그 다른 역을 많이 맡기에는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그 소년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거친 느낌. 너무 와일드한 느낌. 그 사포! 사포 같은 느낌. 몇 방. 100방. 아무튼 아, 네. 제이미 벨. 제가 제이미 벨 진짜 좋아해서 제이미 벨은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아직 할 수 있어요. 아 맞아 할 수 네. 있어요. 그 이혼한 후에 요새 누구랑 또 데이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타깝네요. 오늘 정말 안타깝다는 말 몇 번이나. 그러면 이제 켈로그님의 4위. 빠밤. 어 이거 좀 겹치네요. 콘스탄틴의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아~ 뭐 말했으니까 넘어가죠. 네 그래요. 뭐 너무 언급 없는 거 아니야? 그 약간 진짜 그 좀 비인간적인 게 콘스탄틴에서도 더 맞아. 그 약간 하프 휴먼 이런 거 아닌가요? 거기서? 저승사자 같은 하프 휴먼. 하프 휴먼. 소름. 아... 저승사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계속 똑같은 악기 퇴치 이런 것만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막 그렇죠 안식을 찾아 헤매는 영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넘어갑시다. 네. 다음은 3위? 3위. 제 3위. 빠밤. 중경삼림의 누굴까요? 양조위? 양조위죠 당연히. 오, 아! 말도 안 돼. 왜? 난 금성우가 미남. 금성우가 더 미남이지. 미남이지. 무슨 소리예요? 그 영화에선 양조위가 더 미남이죠. 조금 고민하긴 했는데. 아 근데 와. 그건 있어. 양조위가 그 이 모자 딱 벗을 때. 그래 그 장면은 세계문화 유산으로 남겨야 돼. 맞아. 그건 진짜 세계문화 유산이야. 그러니까. 헉 했다니까 나 너무. 아, 외계인이 지구에 찾아왔을 때 그거 보면 보여주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종족인지 알려줘야지. 맞아. 그건 진짜 헉 했는데 뭔가 저는 근데 양조위의 속옷만 입은 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너 좀 무슨 신인지 알 것 같아. 그 뭔지 알 것 같아. 그 하얀색 BYC 같이 생긴. 기저귀 같은 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 난리고. 그 유치원 한 1학년부터 네네. 3학년까지 입고 다니는 그 팬티 같은 기저귀. 늘어난 거.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영화에서 양조위 상대역이 누구죠? 왕페이? 아, 왕페이인가요? 아, 양조위 상대역은 왕페이. 그 왕비. 머리 짧은. 맞아. 그 파이널 판타지 A 주제가 부른 그 영화 주제가도 불렀잖아요. 맞아. 그 케미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약간 스토커 같은 게 좀 싫거든요. 저도 그건 좀 동의 못하는 그런가. 여러분 근데 제 순위에 그거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중경삼림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 네, 알겠습니다. 금성무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네 금성무 얘기만. 그 금성무의 그 뭔가 아련한 막 그 읍조림 이런 것들이랑 뭐 그 오글거리는 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랑이 유통기한 있다면 뭐 애기 같은 뒤로 하고 싶다. 막 이런 거, 막 울고 이런 것도 나오지 않나요? 뭐. 약간 맞아요, 좀 울어요. 그 찌질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좋았어요. 저는 금성무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금씨잖아요. 근데 한자로 하면은 김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친근감? 양조이한 양씨인데. 아 양씨보다 금씨, 김씨가 한국에도 많잖아요. 아. 그래서 그 구스반산트 이런 거 일본에서도 활동 많이 하지 않았나요? 혼혈일 걸요. 일본이랑 대만인가 뭐 저 혼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본인들 중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우수에 젖은. 아무튼 저는 3위 중경삼림의 금성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잘생겼죠 금성무. 그럼요. 거기 근데 그 영화 그 편에서 임청하도 진짜 이뻤잖아요. 아 맞다 임청하구나 장만옥이 아니라. 지금 미남 영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임청하 진짜 예쁘죠. 그래서 임청하. 약간 금성무가 저는 그 편에서 조금 가려졌었어요. 저는 이제 둘 다 케미가 좋아서 사실 임청하도 순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 지금 순위 변경하고 있어요. 네? 양해 치니? 뭐 하려고? 우리 하고 미리 싶어서. 이거 다 제출했어야 했어. 다 못 바꾸게. 아 웃겨. 네, 암튼. 네, 암튼. 알겠습니다. 소련님의 3위. 빠밤. 빠밤. 시카리오의 베네치오 델토로입니다. 개취입니다. 개취. 시카리오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지존해드립니다. 네. 아 저는 베네치오 델토로가 뭔가 제 취향으로 생긴 거 아니었거든요. 베네치오 델토로 약간 살찐 브래드 피트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 약간 그래요. 술 그리고... 먹고 마약 많이 한 브래드 피트. 맞아. 퇴폐미. 퇴폐미 있죠. 그 퇴폐미 있어요. 퇴폐미 있고 뭔가 약간 갓 태어난 태아가 쭈글쭈글한 느낌. 아... 그렇게 주름이 약간 맹한 네. 맹한 느낌이 주름이 뭐 많아요. 이렇게 막 이마 주름 이런 것도 많고 왜 노무현 대통령처럼 주름이 하나 있는 스타일 이마에 있고. 이렇게 네. 주름 있고 그리고 근데 베네치오 델토로처럼 그냥 원래 주름이 많은 스타일도 있고 근데 그런 스타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서 너무 진짜 카리스마 카리스마 대폭발. 진짜 배 나온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카리스마에 저는 뭔가 제압당한 기분? 저는 M이니까. 예, 네, 제압당하는 거 좋아하니까. 뭐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베네치오 델토로 그 영화 말고 좀 옛날에 찍은 영화에서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뭐더라? 그래요? 어떤 겁니까? 네, 좀 더 젊었을 때. 네. 트래픽 같은 거? 아니면은 뭐 21g? 그런 것도 스네치 이런 스네치는 너무 약간 풋내나는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이 더 좋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소년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네. 저 소년 이제 옛날에 좋아했는데 나이 드니까 중후한 매력에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좀 그렇더라고요. 피피님의 3위 한번 갈까요? 제 3위는 빠밤 머니볼의 브래드 피트입니다. 전 브래드 피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빵발. 아니 베네치오 델토로 좋다면서. 아니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좀 더 카리스마가 저는 베네치오 델토로가 더 압도적인 카리스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소년 같은 느낌의 그런 게 있는 배우입니다. 빵발이야? 아닌가? 네네. 빵발이요? 소년? 네. 되게 옛날에는 옛날에 가을의 전설 이런 거 했을 때는 아니 그때는 그냥 젊은 거고 그냥 젊은 거고 약간 되게 마초스러우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 취향입니다. 머니볼 보셨어요 다? 저 안 봤어요. 저 머니볼 안 봤어요. 좀 그렇게 오래 안 된 영화지 않아요? 네 최근 영화예요. 그 여기서 봤어요. 그 딸의 아빠로 나오는데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뭐 지존입니다. 유부남. 어떻게 이런 영화 다 안 봤어요? 내가 뽑아온 영화 왜 다 안 봤어? 저는 욕은 아닌데 브래드 피트가 뭔가 좀 옛날부터 유인원처럼 생겼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써요. 그건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뭔가 말과 유인원의 절묘한 조화. 말? 네, 저는 그런 상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길잖아. 인중긴 거 되게 안 좋아해요. 인중긴 거. 잘생긴 게 잘생겼네. 저는 제니퍼 애니스톤 팬이었거든요. 프렌즈에서 레이첼 그린. 그래서 브래드 피트도 같이 되게 좋아했다가 그냥 안젤리나 졸리랑 다 같이 싫어진. 팬심이 그렇게 옮겨가는군요. 티셔츠.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켈로그님의 3위? 켈로그님의 3위는 저랑 겹치는 겁니다. 뭔가요? 마이클 패스빈더 쉐임. 넘어가죠. 아까 네. 얘기했으니까. 그래요. 안 나오면 이렇게 홀대 받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십시오. 저는 바꿨습니다. 네? 2위 바꿨어요? 2위? 네. 1위와 뭔가요? 2위를 바꿨습니다. 원래 1위였던 영화죠. 뭔가요? 빠밤.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네. 네. 다니엘 크레이그입니다. 다니엘 크레이그 멋있죠. 멋있는데 제 취향 아니에요. 그 영화 보셨어요? 안 봤어요. 뭐 사실 어느 영화 보나 비슷하긴 한데요. 007이나 거기나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영화에서는 솔직히 루니마라가 더. 루니마라도 나와요. 루니마라가 머리랑 눈썹 탈색해가지고. 막 되게 양아치처럼. 네네네. 약간 고수종 느낌 나는. 네네, 고수종 느낌 나는. 뭐 해커였나? 뭐 그런 걸로 천재 나왔어요. 헤커 뭐 이런 역할? 그게 스웨덴 원작 영화더라고요. 원작 소설이고, 뭐 영화고. 그거를 리메이크 한 건데, 아무튼 저는 그 장면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똑같이 좀 나이 들면서 좀 더 약간 중후한 사람에게서의 매력을 이제 좀 알겠는데 거기서 이 아저씨가 그 40대 뭐 완전 완벽을 이렇게 완벽하게 잘 가꾼 그런 아저씨인데 그 영화에서는 기자 역할을 한다고 살을 찌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겠던데. 그러게. 장난아. 근육만 벌크했나? 기잔데 막. 맞아, 맞아. 난 깜짝 놀랐어. 저게 무슨 기자야? 저렇게 생긴 기자가 어딨어. 저렇게 헬스장인 기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기자가 원래 이제 금연을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슈퍼에 가서 담배를 한 갑을 사요. 스웨덴이 배경인데 거긴 담배도 비쌀 거 아니에요. 그 담배를 사가지고 한 개 피면 피고 그걸 통째로 구겨가지고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거든요. 포인트가 그 부유함에 포인트가 그런...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자가 그렇게 부유합니까? 그런 단호함? 그러니까 뭔가 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비싼 담배를 다 버릴 수 있는 단호함? 이게 약간 현실적으로 만약에 홍상수 영화였다 친다면 그걸 구겨버리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시 주워서 이렇게 피겠죠. 막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서 계속 남아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멋있는 흡연? 막 그런 걸로 좀 유명하더라고. 멋있는 흡연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 순위엔 없는데 화양연화에서 양조위가 그 담배 피는데 담배 연기가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아쉽게 탈락한 순위에 담배 연기가 잘생겼다. 그럴 수 있죠. 네. 서래님의 2위로 넘어갈까요? 제 2위는 빠밤 빠밤, 빠밤. 아리조나 드림에 나왔던 조니 뎁입니다. 조니 뎁. 아리조나 드림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안 봤어요. 이게 조니 뎁 20대 때 영화인데, 진짜. 섬을 탈출하는 그런 영화인가? 진짜. 이게 그 어떤 모녀가 있어요. 약간 정신 반쯤 나간 것 같은 모녀가 있는데, 그 모녀랑 같이, 뭐 이것저것 하면서 약간 동거하다시피 하고 약간 삼각관계 비슷한 뭐 그런 걸 하는 약간 근데 되게 엉뚱하고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영화인데 그 노래 있잖아요.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이 노래 브금으로 깔린 영화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진짜 그렇게 잘생겼으면 1위로 하지 그랬어요. 그러게요. 1위는 얼마 잘생겼길래 1위는 진짜 제 인생 남자여서 목소리 갈라지는데 목이 메여. 그럼 피피님의 2위. 제 2위는 빠밤 빠밤 영웅본색 1의 주윤발과 장국영입니다. 안녕. 영웅본색 보셨어요? 봤죠. 영 왜 다 근데 반응이 미적지근하지? 두 명이라서요. 네, 저는 뭐 둘 중 하나 골라야 돼요? 둘 다 사실 장국영. 그렇게 제 취향 아니에요. 아, 진짜? 저도 고른다면 장국영. 영혼본색에서 왜 주연발이 거기서 담배 필 때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멋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너무 눈코입 찌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장국영은 거기서 너무 답답한 역할로 나오잖아요. 장국영은 네, 그렇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막 엉덩이 때리고 싶은 그런 아, 그리고 말달기까지 해서 왜 엉덩이를 때려? 둘이 계속 막 그 오해하고 막 서로의 진심을 몰라주고 막 그러는 게 되게 답답하죠. 맞아, 맞아요. 마치 그 신조협녀의 양과와 소용녀를 보는 듯한. 자, 네. 네, 죄송합니다. 네. 킬로그님의 2위. 킬로그님의 2위는 빠밤. 디센던트의 조지 클루니입니다. 조지 클루니. 잘생겼죠, 조지 클루니. 전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스프레소. 맞아요, 저도. 클루니는. 네스프레소? 잭 블랙도 같이 네스프레소. 더블 와레스. 벌써 1위인가요? 벌써 1위예요? 아, 네. 우리 아쉽게 탈락한 배우들. 아, 맞다. 아쉽게 탈락한 배우 저 되게 많아요. 저도 엄청 많아요. 저 일단은 킬리언 머피. 어느 영화? 플루토에서 왔죠. 거기서 그 영화 안 봤죠. 그 영화 보면 이런 반응 나. 왜 아쉽게 떨어졌지? 말도 안 된다. 잘 오, 생각해보니까. 맞아. 순위가 다섯 개까지밖에 없어서. 아, 근데 거기 연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 그리고 진짜. 너무 약간 예쁘고 잘생김? 그런 느낌. 맞아, 맞아. 아예 쭉 훑어주시죠. 아, 저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제일 아. 예뻤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다 취향이 나오네요. 각자의 취향이. 저 그리고 다니엘 레드클리프 좋아하거든요. 아. 폴 다노랑 아. 이번에 아직 개봉 안 했는데 안 봤는데 어, 저 그거 뭔지 스위스 아미맨에 나오니까 제발 개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네, 이 영화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원래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두 배우를 찢어놨었거든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 그리고 안토니오 반데라스까지. 안토니오? 아 그런 취향이 뭔가 피피님은 찐한 스타일 좋아하나? 네네네.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너와의 때는. 아, 저 좀 뭔가 근데 공통점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그 영화에서 좋았던? 뭐 그런 거. 근데 저는 남자 배우 꼽을 때 좀 힘들었어요. 아 힘든 게 아니라 쉬웠어요. 몇 개 없어서. 아 그래요? 저는 여자 배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 많아서. 저는 남자가 너무. 그럼 소련님의 떨어진 영화들은 뭐가 있나요? 제가 떨어진 영화들은 일단은 에디 레드메인, 세비지 그레이스 나왔을 때 거기서. 에디 레드메인. 네, 저는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펠레 마르티네즈 나쁜 교육에 나왔었던 나쁜 배우. 교육. 네, 거기서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콜린 퍼스는 사실 그것보다도 거기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디요? 저거 오만과 편견 드라마. 저는 킹스맨 꼽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데이빗 보이 라비린스 나왔을 때. 데이빗 보이. 네, 이상한 거 했을 때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연걸. 이연걸. 제 초등학교, 아, 유딩 때. 유딩 때. 이연걸 정몸은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더 커서 이연걸 키가 1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마음을 좀. 그때는 거인이었겠네요, 이연걸. 그때는 저한테 너무 큰 사람이었죠. 제 꿈은 소림사 가서 무술 배우는 거였어요, 그때. 그리고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는 토탈 이클립스. 아. 거기서 너무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니시오. 브라이즈헤드 리비지티드. 베니시오가 네? 빠지면 섭하죠. 브라이즈헤드 리비지티드 해가지고 그 저기 매튜 굿이랑 같이 약간 동성애 비슷하게 썸타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뭔가 섬세한 연기가 아주 항상 섬세하게 하지. 맞아. 섬세하죠. 다 그 이렇게입니다. 제 취향이 아주 그리고 적나라하네요. 네. 또렷하죠. 네. 적나라 또렷. 저는 아쉽게 그 떨어진 배우 중에서는 한국 배우가 좀 많네요. 누군가요? 너무 웃겨가지고. 왜? 왜 웃겨? 동갑내기 과외하기 권상우. 왜 웃깁니까? 좋아할 수 있죠. 웃어놓고. 아, 좋아할 수도 있죠. 좋아할 수 있어요. 관상의 이정재. 아 멋있었어. 내 머릿속의 지우개 정우성. 아 비트의 정우성 할걸. 그럼요. 비트의 정우성이지. 그리고 저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있어요. 무슨 영화? 위대한 개츠비. 아. 레오나르 디카프리오는 몸하면 떨어지는 게 약간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순위에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니까 뭔가 되게 뭔가 항상 모자란. 전 그 외모는 진짜 어디가 레오는 되게 많이 고민했었고 그리고 맨 오브 스틸의 헨리 카빌 그 새로 리부트한 슈퍼맨의 슈퍼맨 머리가 좀 빠지고 있지만 되게 조각처럼 잘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크리스 프렛. 아 취향 되게 나온다. 크리스 프렛, 크리스 파인 그리고 맨 오브 스틸 뭐 이런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어떤 스타일이죠? 약간 남자답고 약간 노란 되게 머리. 전형적인 미국 미남. 아, 미국 미식축구 그거 하는. 저는 진짜 완전 완전 반대. 완전 유럽 말라깽이. 유럽 말라깽이 약간 사회성 결여돼 있는 너드. 나는 막 리더십 있는. 리더십 있고 막 몸 좋고 학교 다닐 때 막 되게 인기 있는 킹카 이런 거 맞아, 미국 맞아, 학교 맞아, 킹카 맞아. 이런 느낌. 프롬의 남자 뭐 이런 거 막. 그런 그 정도네요. 이제 대망의 1위로 넘어가 볼까요?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바로 저네요. 네. 바로 저라고요? 요즘 이런 막말에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제가 선정한 1위는요. 왜 웃으세요? 신세기 에반게리온 큐의 나기사 카오루입니다. 저 진짜 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잠깐 지금 약간. 아니 2D를 골라오면 어떡해요. 왜 나기사 카오루 진짜 개존잘. 저 나기사 카오루 진짜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진짜. 인간도 아니야 진짜 완벽해. 인간이 아니란 점에서 완벽해. 제 예전에 퍼드에서 카오루 뽑았었는데. 저도 뽑았어요. 저도요. 저 돈 주고 샀어요. 저도요. 저는 신지랑 같이 있는 거 샀어요. 저도요. 저도 신지앤 카오루. 저는 카오루만 있는 거 신지랑. 그거 근데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아 맞아 잘 나왔죠. 맞아. 그 모의 포인트는 일단 인간이 아니라는 점. 상냥한 목소리나 너무 좋던데. 상냥한 목소리 그리고 신지자. 회색 머리. 나도 회색 머리. 하얀 피부. 하얀 피부. 빨간 눈동자인가. 나랑 좋아하는 게 똑같아. 그냥 외모만을 봤는데 실리콘 같은 턱. 그리고 그 장렬한 체육가 뭐 정말 완벽하게 이제 완성하죠. 그리고 바지 핏도 되게 좋아. 교복 핏이 좋아요. 그리고 그 셔츠가 약간 헐렁한 것도. 맞아. 너무 좋아해. 피아노도 잘 치고. 너무 웃긴다. 인정 각인가요? 네, 전 인정. 100% 찬성. 다행입니다.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왜 안 넣으셨어요, 순위에? 2D잖아요. 아까 진짜 진지하게. 넣을까 말까 하다가. 옆에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럼 제 1등을 발표할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빠밤. 저 또 두 명이에요. 같은 영화에 나온. 저 대부의 로버트 드니로랑 알파치노. 사랑합니다. 그 둘 중에 꼽으라면 로버트 드니로. 네. 둘 중에 꼽으라면 로버트 드니로. 그럼 꼽을 수 있네. 알파치노도 잘생기긴 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 네. 그렇습니다. 피피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별로 할 말이 없어. 그날 그래도 1인데. 나름 1인데요. 잘생겼습니다. 모의 포인트 좀 설명해보세요. 모의 포인트? 그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에는 점. 점이 좋아요. 뭔지 알겠어. 그리고 그 웃음, 그리고 덩치. 덩치. 이런 게 좋은데, 로버트 드니로는 흑인이랑만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약간 까만 편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한데.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알파치노는 그 영화에서 알파치노가 저는 그 이전에는 나이 들은 배우로서의 모습만 봤는데 대부에서는 되게 젊은 때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그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과 카리스마 역시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뭔가 전 이탈리아계 남자 너무 찐해서 제 취향 아닌데 저는 약간 영국계 너드가 좋지. 근데 그런 거를 다 깨부시는 잘생김? 이런 게 좋았어요. 이렇게 웃는 것도 좋아하고. 그럼 피피님의 대망의 1위. 제 1위 나왔었어요. 빠밤. 존경상님의 양조위입니다. 그 장면 때문에, 그 장면 하나 때문에 모자 벗는 장면. 인정. 거기서 진짜 헉 소리가 나와. 맞아. 헉 소리가. 계속 리플레이 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또 제복을 입었으니. 그 중경사님은 계속 이렇게 회상에도 되게 스티커처럼 멋있게 이렇게 그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 색감 같은 게 되게. 필름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좀 그냥 그 기분 좋게 끝나서 마지막이 첫 번째 편 한 다음에 두 번째 편 할 때 첫 번째 편은 살짝 찜찜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편은 좀 기분 좋게 가볍게 딱 끝나고 그리고 그 거기 나오는 노래도 되게 분위기랑 잘 어울려서 되게 좋았고 저는 근데 거기 왕페이 좋아하거든요. 그 짧은 머리에 맞아. 그 약간 정신 나간 이야기인데 그래서 더 귀엽고 좋았어요. 귀여움으로 진짜 그걸 다 커버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실생활 현실에서 봤으면은 뭐 저런 그런 느낌인데 삐리리죠. 삐리리. 거기서는 이상하게 귀엽더라고요. 그 영화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켈로그님의 1위를. 아, 오, 맞아. 켈로그님 잊고 있었어. 켈로그님의 1위는 007 시리즈의 다니엘 크레이그입니다. 네, 나왔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네. 사실 제가 원래 1위가 다니엘 크레이그여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네? 1위로 영어 못할 것 같아요. 서로의 1위가 너무 확고해서.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취존을 하면서 아름답게 네,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설득이 안 됩니다. 네, 이런 건 네. 영업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은 네. 되는데 네. 1위를 바꿀 수는 없어요. 집에 가면서 막 화날 거야.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다 잘생겼다, 잘났다. 동의하고 그 중에서 뭘 더 뭐해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이번 편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가는 건가요? 네. 해피엔딩. 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 네, 이렇게 광대승천하면서 네. 방송하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상상만 해도 어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지. 너무 좋네요. 오늘 녹화나도 안 지쳐. 너무 훈훈하다. 평화로워. 2부가 기대되네요. 2부도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네. 또 미남보단 미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미남 좀 더 좋아해서. 저는 미녀가 더 좋습니다. 아름다운 건 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 피드백 받을 곳 안내할까요? 네, 피드백 받을 곳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어방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youngupwang에서 방송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같은 주소의 메일 영어방@gmail.com과 팟빵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전 영어방의 새로운 에피소드는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미남 영화 탑5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2부는 미남이 아니지. 미남에서 못 태어났어. 미녀 영화입니다. 뷰티. 네. 지금까지 엔지니어 강거절, 프로듀서 피핀, 영어방 소련, 유정, 피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